가네시아, 크메르 왕조 10세기 후반. 시바와 파르바티의 아들인 가네시아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신 중 하나였다. 인간의 몸을 하고 코끼리의 머리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신도들은 가네시아가 장애물을 없애주고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캄보디아에서 가네시아에 대한 숭배는 앙코르 이전 시기에 시작됐다. 이 가네시아상은 10세기 후반의 양식을 보여주며 다소 경직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신체는 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아래에는 주름진 하의를 입고 있다. 하의는 윗부분을 밖으로 접었고 가운데 부분에는 2단으로 장식을 늘어뜨렸다.